묻혀버려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 이제 시작해 이어져 반짝이는 성과 마을 같이 걸어가는 꿈 소리치며 달려나가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야 시간은 지금이야 다시 한번 시작해 모든 것이 새로